바로 해. 넌 정말 bad boy. 사랑보단 호기심뿐. 그동안 난 너 때문에 깜빡 속았어. 넘어간 거야. 넌 재미없어. 매너 없어. 넌 devil devil no no. 네 핸드폰 수많은 남자 한 글자만 바꾼 여자. 내 코까지 역겨운 perfume. 누구 건지 설명해봐. 넌 나는 누구 만나는 끔찍한 두 걸음 못 고쳤니? 두 아빠 더 손바닥 아닌걸. You better run. 내 곁에서 살며시 흘길 다른 여자를 꼭 훑어봐.